대책 없는 라디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책 없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벌써 시작. 네,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책 없는 라디오. 대책 없는. 원래 예. MC가 한 명, 같이 하는 분이 한 명 계세요. 예. 시그널 음악을 기타로 쳐주는 분이 계신데. 예, 대책 없게 시작했습니다. 네, 알아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사이클롭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는. 네, 어쨌든 여기를 찾아주신 밤섬 해적단과 하헌진 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그냥 서울에서 밴드 나부랭이 하면서 자립 음악 생산자 모임 조합으로 됐죠, 이제. 네. 네, 뭐 조합 머시기를 하고 만들려고 지금 찝적대고 있는 밤섬의 적단이라는 밴드와 하헌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강릉에 그냥 뭐 무장공비 없나 하고 놀러 왔어요. 그냥. 맨날 트위터만 하다가 이렇게 강릉군이랑 연락이 되었고. 예. 트위터 맨날 하니까 인터넷밖에 안 하거든요, 집에서. 예. 지금 밤섬 보컬 겸 베이스 장성건이 쳐 자다가 일어나갖고 지금 부수수한 얼굴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예, 대책 없는 라디오, 대책 없게 방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서울에는 뭐라고 했다, 짱멍청한 라디오라고 했죠. 서울엔 멍청이 라디오라고. 멍청이 라디오. 잠실 쪽에서 해적 방송을 하는 사람 있죠. 너무 멍청한. 여기다 네, 저희가 그냥 뭐 일단 뭐 얘기를 해볼까요? 놀라고 하시니까 놀아야죠 뭐. 우리가 네, 지금 이 방송이 뭐 인터넷으로 나간다는데 인터넷에 뭐 국적도 없고 뭐 시 경계도 없고 도 경계도 없고 하지만은 이 아무래도 이 인터넷이 강릉이라는 곳에서 올리고 저희가 지금 강릉에 왔으니까 우리가 왜 강릉에 왔는가, 우린 누구인가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디오 원래 라디오 진행을 해요. 우리 강릉에 왜 왔어요? 하헌진 씨 강릉 왜 오셨나요? 왜 오셨나요? 용만이가 오자고 해갖고 왔는데. 아, 성건 씨 강릉 왜 오셨어요? 용만이가 오자고 해서. 다 나한테. 망하면 네 탓이야. 아, 강릉에 온 네가 이유가 다 책임져야 돼. 그 저분들이 오자고 해서 오징어 복면들이. 네. 오늘 오징어와 복면이라는 노래 만들었어요. 지금 뒤에 저희 오징어와 복면이라는 유령 밴드가 앉아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령 밴드. 반갑습니다. 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깃발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네. 스티커도 만들었다는데 저희가 그냥 없으시다고. 서울에서 이상한 음악 연주하고 뚱땅뚱땅 거리고 트위터 하면서 놀고 있다가 갑자기 문바 오복 뭐 마초 오복 하고 오복이라는 이름을 단 사람들이 트위터에 나타나서 네. 오징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트위터에서. 그래서 저보고 글 올린 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밴드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마치 우리 2년 전 모습하고 똑같았죠. 우리의 옛날 한 3년 동안 저런 모습으로 지냈기 때문에 아 저분들이 멋있는 사람들이다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알게 됐고 그러다가 저희가 강릉을 비롯해서 이제 전국을 좀 돌아다니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왜 세웠냐면은 뭐 서울 홍대 앞 하면은 그냥 사람들 똑같은 딱 하면은 분들 와서 춤추고 있고 인디씬 이러면은 야 인디 음악 들어왔냐 서울 홍대 앞에 뭐 누가 있더래 뭐 거시기 야, 뭐 10cm짜리 뭐 고추를 가진 애들이 똥똥똥 이러고 있더래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홍대 앞에 뭐 아무것도 없군요. 다 막 존망해갖고 네, 뭐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지방으로 좀 내려가. 네, 이제 희망이 없다. 봅시다. 홍대 앞에 희망이 없다. 어디가 희망이 있을까 이걸 보기. 희망이 있나 강릉에 왔는데 여기 또 그 라디오 DJ 분께서 강릉은 원래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딜 가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구나. 뭐 독도를 가야 하나 뭐 그냥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청주도 갔었는데 청주도 희망이 없더라고요. 네, 청주는 이미 뭐 희망이 피다 이제 절망으로 된 것 같고. 아. 청주에서 그 일이 있었다면서요. 좋은 데를 간다면서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그 트위터로 다 보고 계셨어요? 아니, 문바가 알려줬습니다. 아니 청주에 갔는데 그 다 잘 돼서 다 재밌게 뭐 그냥 아하하하 우리 하나 원신 뭐 이런 하드코어 네, 시티 우리 그 청주 시티 네. 하드코어 하면서 진짜 이 유니티와 우정이 어쩌고저쩌고 사진 찍고 이러더니 버렸어요, 저희를 우리. 버리고 집으로 가셨죠 모두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다입니다. 여자 많은 곳이라고 어디 택시 태워서 나이트 앞에 떨구더라고요. 네, 나이트에 이제 깍두기들이 많더라고요. 네, 나이트는 무서워서 못 가고 네. 그냥 네, 그러다가 해장국 먹고 집에 갔어요. 네. 해장국 먹고 PC방에서 좀 놀다가 뭐 어쨌거나 이 네. 오늘 저희 6월 며칠이지? 10일인가? 오늘 6월 10일 역사적인 날이죠. 6월 10일 아 11일 11일이냐? 11일이 어제였지 멍청아. 아, 어제였구나. 11일 오늘 저희가 이제 강릉 러쉬라는 바에서 이름도 러쉬야. 네, 가볍게 공연을 하는데 그날 또 여기 강릉에 외국인들이 같이 공연을 한대요. 몰라? 알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뭔가 보니까 그냥 강릉에서 영어 가르치면서 Do you know ABC 하던 분들이 딱 오셔가지고 그냥 이상한 악기 하시면서 그 미국에서 오셔서 한국에서 여자를 꼬시려 우간다 애들을 돕는 파티를 벌이는 되게 아주 그런 글로벌하고 포스트모던한 공연을 하나 봐요. 그래서 뭔지 진짜? 잘 모르겠는데 우간다 애들 돕는데? 우간다인지 뭐 이상한데 돕는데 돈 모아서 왜 우리도 우간다 수준인데 왜 우리 뭐 아유 우간다 더 불쌍하니까 그 얼굴도 까맣고 불쌍하니까. 하여튼 그분들이 저희가 아마 뭐 같이 어떻게 하게 됐는데 뭐 예 그렇네요. 그래서 강릉도 둘러보고 여기 근데 딱 오자마자 이 오징어 복면들이 연습을 하는 합주 공간 겸 뭐 기타 등등 그 멋있는 공간에 왔어요. 예, 온갖 작당을 벌이는 데 왔는데 아주 좋은 데네요. 아. 여기 보니까 그 사이클롭스라는 이 조직, 이 암흑의 어둠의 지하 조직이 그래서 뭐 대충 분위기 보니까 다 같이 즐겁게 놀면서 늙어가는 분위기에 이런 예, 네, 그런 목수도 느낌이에요. 목수 친구들이 있는 거 동호회 같은 데게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제가 혼자 뻘쭘했어요. 네. 대처 없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셔가지고 저희가 큰 맘 먹고 에어컨 틀었어요. 네. 네, 에어컨 틀었는데 저희가 사실 월세가 다섯 달 밀렸거든요. 아, 월세가 얼마, 멋있죠? 얼마죠, 여기가? 네, 여기 월세가 한 100돈 넘어가나? 어, 100이 넘어간다고요? 저 사람들 여기가 쳤잖아요. 230이라고 해놓고선 아 여기가 100이에요? 여기 어떻게 100이에요? 아 비, 100 서울이면 서울이면 300이지만 100은 아니겠지만 보증금이 100 아니 월세 50 이하면은 월세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안 내서 언제더라 그 주인이 죽었어요 혹시? 집주인 죽었는데 아유, 그 아들이 상속을 못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굉장히 네. 온갖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공연도 뭐, 하고 뭐 공연도 할 수 있고 술 먹고 잠도 잘 수 있고 세미나도 하겠고 네, 뭐 책도 있네. 뭐 만들기 뭐 종이 접기 요리도 할 수 있겠네. 교실, 저희 요리 교실도 요리 하고 요리 교실 뭐 김영만의 종이 접기 교실 뭐 이런 거 뭐 다 해도 되겠네. 야 보드 스노우보드도 있어. 그러게 뭐 아 눈 많이 아 여기 눈 많이 오는 강원도니까 네. 아, 외국은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네. 외국에 온 기분으로 서울 같으면 이런데 망해도 100번 망했죠. 다 네. 비싸갖고 쫓겨났어. 비싸고 쫓겨나고 다섯 달 밀리면 한 달 밀려도 서울에 이런 와서 공간들이 몇 개 좀 있긴 했는데 네, 오래 안 가고 다 망하더라고요. 망해가는 추세죠. 망하거나 아니면 다들 지금 이제 우린 망할 거야 라면서 웃으면서 장렬하게 타오르자 이런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서울은 조만간 저희도 조만간 망할 것 같은 아 아니에요 안 망해요 저희는. 그래 여러분들은 지금 밤섬의 적단에 대처 없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예, 노래라도 틀어야 되는 멘트 하셨네. 대책이 없어서 하은진 어디 뭐 아유 자고 있네. 하은진 너도 와서 얘기해. 하은진 라이브 안 할래? 기타 한번 하시죠. 잘해요. 예 기타 한번 쳐봐라 기타. 하은진이가 발가락이나 빨라고. 네, 강릉 주민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발가락이가 이제 집을 나와서 살다가 집을 나와서 살면서 뭐 앨범도 내고 기타 치면서 연애도 여러 번 하고 네, 공연도 하고. 하은진 씨, 제 친구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한답니다. 야, 여자예요, 남자? 23살입니다. 아, 남자가 더 좋다고요? 아, 오케이. 개인인가 봐요. 개인주의적이네요. 아. 아, 하은진 여자 팬이 굉장히 많은데. 헌진이가 어느 날 이제 오랜만에 집에 내려갔더니 엄마가 하시는 통닭집에 헌진이를 데려다 놓고 얘 키타 한번 쳐봐라 키타 이래서 옆에 술 취한 아저씨들 여섯 명 있는데 내가 이런 더러운 데서 키타를 쳐야겠냐면서 헌진이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그랬군요. 왜 그랬을까? 나는 카네기호에서 공연해야 되는데 키타를 딱 내던지면서 통닭 이딴 거 필요 없다고. 어디 변명하고 싶으면 오시죠. 그래서 뭐 통닭집이나 강릉이나 뭐 거기가 거기지 뭐. 그래 뭐 나 같아도 안 하겠다야. 응 그지? 두 분이 노래 한번 하시죠 여기서. 저희가요? 보컬은 너니까 네가 해라. 너도 노래하잖아. 나 뭐 없잖아 별로. 비트박스 뭐. 아 너 라이브 해라. 박근혜 EM 없. 너 어쿠스틱 넘버 있잖아. 없어요. 나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뭐 예. 아 맞다. 두리반이라고 또 이게. 예 굉장히 간지 폭발인 그 공간이 있는데. 그 서울을 아 이걸 뭐 듣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단 칩시다. 자 2009년. 때는 2009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아 정확히 기억하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두리반이란 칼국수 집이 있었죠. 그렇지. 그 칼국수 집에서 이걸로 얘기할래? 이게 더 크다. 칼국수 집에서 아. 뭐 그냥 글 쓰고 한량처럼 지내던 양반 아저씨의 마누라가 운영을 하던 네. 두리반이란 칼국수 집이 있었어요. 그렇지. 맛없고 비싸기로 유명한 그 망하기 직전의 칼국수 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여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재개발을 하고 때려부셔야 되니까 나가라. 이건 이사 비용 300만 원을 줄 테니까 이걸로 이사 가렴 안녕 하고 투자 비용 뭐 걸리게 다 때려치고 그 사장님 그 아줌마가 빡 돌아서 이 새끼들 뭐야 하고 철판을 뜯어내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농성을 한 거를 그 서울에서 또 홍대 앞에서 뭐 그냥 띵띵거리고 공연을 하고 있던 그 자기 마누라한테 밀부터 먹고 살고 있던 아마추어 중 폭기 그 AKA 한밭 혹은 야마가타 트위스터라는 사람과 머머스룸이란 밴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밴드죠. 기타 뚱뚱대는 정동민 씨라는 분이 어느 날 아유 뭐 없나 이러고 찾아다니다가 두리반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아유 이거 뭐 여기서 재밌는 공연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여기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동료 밴드들을 하나씩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던 저희들을 발견하고 니들도 한번 올래요 뭐 이래서 저희도 거기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문제가 이제 저희가 그냥 뭐 그냥 거기 세입자와 그 싸움 문제뿐만 아니라 홍대 앞에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사실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홍대에 살고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족같이 생각을 하죠. 이거 욕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나? 해도 됩니다. 아유 씨발 아, 욕해야 되네. 욕하자. 내가 원래 내가 원래 라디오를 진행하는데 라디오 진행하다가 욕 나오면 씨발 씨발 이러면서 막 다시 뒤로 예, 그게 다시 녹음하고 공중파라서 나갔다가 네. 큰일 나요. 네. 옛날에 우리 거기가 나갔을 때 욕 존나 많이 했잖아요. 아 여기 괜찮아요? 네. 아 씨발 좋네요. 여기. 그래가지고 네. 이게 땅값이 존나 올랐어요. 네. 그래갖고 이 음악 하는 양반들도 홍대 앞에서 뭐 그냥 연습실 만들고 거기서 뭐 레슨하는 양반들 있고 해도 뭐 그런데 이제 저희 아는 사람의 경험담을 듣자면은 어떤 이제 드럼을 치는 분이 있었어요. 드럼을 치는 분이 드럼 레슨을 하고 그래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집주인이 원래 사람이었는데 무슨 회사로 바뀌어갖고 회사가 갑자기 딱 부르더니 그 땅값이 그 집세가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핫둘 있어? 그래서 막 싸우려고 했는데 싸웠다가 이제 자기가 돈 물어줄까봐 그냥 조용히 그렇죠. 꺼졌대요. 그래서 수많은 음악하는 양반들이 홍대 앞에서 지금 꺼지고 있고 이미 미술하는 양반들은 홍대 앞에서 꺼져갖고 딴 데로 다 꺼졌죠. 네. 그래서 홍대 앞은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망한 것에 뭔가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두리반 이 되게 상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게다가 거기 길목도 되게 좋고 뭐. 네, 뭐 거기서 그래서 공연을 1년 반 뭐 이렇게 계속했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얼마 전에 6월 며칠이나 하여튼 초에 드디어 협상이 타결이 되고 저희가 거기서 계속 주말마다 공연을 한 것도 이제 마무리를 칠 때가 되어서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찾아 나서야 할 때가 된 겁니다. 이 공간이 가만히 냅뒀는데 1년 반이 지나니까 엄청나게 간지 폭발인 공간이 됐어요. 막 이상한 거 있고 막 뭐 막이 막 그래서 저희가 2010년 2011년 이 두 회에 걸쳐서 5일 플러스라고 뉴타운 컬처 파티라고 50밴드 60밴드 우글우글 나와서 거기서 뭔가 두리반에서 공연을 하는 걸 해서 몇천 명씩 오긴 했는데 만원 뭐 몇천 명 오긴 했는데 뭐 별로 뭐 나아진 건 없었고요. 예. 그냥 그런 거 그냥 벌려봤는데 별 뭐 쓸모는 없더라고요. 그냥. 예. 물론 뭐 전 별로 한 거 없지만은. 강릉에서 벌리면 괜찮은데 예. 이제 저희가 생계를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오죠? 한 번 올라면 3시간 동안 에. 오는 길에 맞다 그 버스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32도의 그런 폭염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지금 저기 자고 있는 저 친구도 잠을 어제 한 시간밖에 못 잤는데 버스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엉덩이에 땀 차서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추에 땀 차는데 아직도 안 말랐어. 예, 지금 고추 냄새 막 날 거예요 지금. 강릉에 지금 뭔가 재밌는 거 없나 하고 왔는데 아이고 예 그 아 오복이신가 어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저희는 오징어 복면들입니다. 오징어 복면 예 복면과 꼴뚜기 아 오징어 사가야겠다 집에 갈 때 이 대책 없는 라디오는 대책이 없네. 그리고 예 오늘 또 같이 오신 분이 저희 정윤석 씨라고 예. 저희 다큐를 촬영한답시고 그냥 카메라 들고 그냥 쫄래쫄래 쫓아다니는 예, 저분은 왜 저희를 찍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죠. 철이 안 들어서 아직 그러니까 이제쯤 좀 공부하시고 9급 공무원이라도 준비하셔야지 저런 거 하시면 뭐합니까 저거. 예, 그러게 동안된 쓸데없는 그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같이 오셨는데 네, 한 말씀이 아니라 강아지 기침을 하셨습니다. 강아지가 강아지 몸 안 좋네요. 백신이라도 맞아요. 강아지가 이제 이런 소리를 내요. 동물병원 강아지도 아, 그렇고 예, 네, 뭐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네요. 그 저기 복면님들, 오징어님들 와서 좀 네. 말씀이라도 네,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어, 무슨 얘기를 하지? 아, 아 오셔서 영광이고 예. 영광굴비가. 자 이번에는 대책 없는 라디오 오복과 함께합니다. 자 해. 어, 인사 인사. 예 네, 안녕하세요. 어 인사 인사. 네, 안녕하세요. 자 자기 소개 자기 소개. 나만 들을 거니까 욕해도 되고 네, 오징어와 복면에 기타를 맡고 있는 오징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제가 드럼 치고 있는 문바라고 합니다. 저는 그나마 제일 멀쩡한 이제 베이스를 치는데 베이스를 잘 못 치는 아예 못 치는 뭐 밤이 깊었네 가르쳐줬는데 못 하겠다 그러고 아 일단 뭐 아무튼 예 보컬을 맡고 있는 예 최진영입니다. 어, 너 보컬이었어? 예 보컬입니다. 아, 그래. 지금 이 밴드는 망했고요. 지금 이제 새로운 갈 길을 찾아서 이제 전설로 남아야겠죠 이제. 전설로 남으려면 라이브를 한번 해야죠. 못하는 상태에서. 야 진짜 한번 하자. 아 싫어. 예. 기타 막 부시고 그냥. 5년 전부터 이게. 만화책 보고 아 오징어와 복면이 걸려 있는 사진을 보고 아 오징어와 복면을 해야겠다. 우린 끝났어. 하다가 지금 빌릴리 불어봐 제규어라고 아세요? 거기 2권인가 보면은 몇 페이지지? 아 뭐 몰라 그 뭐 제규어랑 그 피오이 코가 딱 가는데 옆방에 무슨 빌리라는 애가 사는데 거기 빨래줄에 뭐가 걸려 있나 봤더니 오징어와 복면이 걸려 있어 가지고. 아 오징어와 복면이다 이거다 그래서 아 그것도 주문진의 오징어의 고장이라서 가면은 오징어 석상도 있고 즉 가는 곳마다 이게 빨랫줄에 오징어가 걸려있는데 7번 국도에 오징어가 아주 그냥 여름에는 그래서 나 얘기해 아 예 그래가지고 아 오징어 석상 전 참고로 주문진 삽니다. 아 지금 세 명의 주문진 의원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예. 주문진 좋은 곳이죠. 나중에 밤섬에 일단 한번 데리고 갔으면 좋겠네요. 되게. 네 지금 처 자고 있는 하현진님의 노래 잠깐 듣겠습니다. 네.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 끝났네요. 아, 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마홍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네. 라디오잖아요. 예, 네, 얘기하세요. 뭔 얘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나와. 네, 얘기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먼 길 오시라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게 놀다 가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맥주를 사오셨네요. 마리오 형님께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징어 복면 공연 안 하세요? 망했는데 2인조로 저는 자신도 없고 혼자 드럼 치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 저 우간다 저 뭐야 기부하는 행사인데 저에서 깽판 놓으면 아니 그거 하기 전에야 저희가 아. 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 예 아마 그런 그 전에 그 11시에 시작이라면서요. 어 예 아마 그 전에 후라락 우리가 해버리고 거 기타 고수 형님이 계신데 주인 아저씨 아 부 사장님인가 어 예 그분이 팬더의 마술사인데 그 앞에서 하면 혼날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뭐 혼날 뻔 많이 했는데 많이 혼났죠. 예, 네. 막 저 수배령 떨어지고 막 난리였어요 아주. 맞고. 예, 네. 맞았어요. 대머리 형들한테 맞고. 맞은 얘기 좀. 아 맞은 얘기를 하려면 내가 이제. 네, 이게 참고로 이게 편집이 없습니다. 그냥 네, 네. 이 음원 그대로 올라가요. 아 괜찮아요. 네. 그 친구들 모르는 사람들이라. 네, 좋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닭머리들하고 술을 먹고 있었는데 닭머리들 중에 꼬른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꼬른 여자애를 대머리들이 주워가려고 하길래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싸우더라고요. 닭머리랑 막 대머리들끼리 이렇게 막 싸우고 있길래 막 싸우는데 그래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좋아 너무 심하게 싸운다 싶어서 말리려고 이렇게 아유 그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갑자기 대머리 새끼가 나오더니 야 내가 아는 친구 형 동생이고 뭐 그래서 데려가려는데 뭐 왜 지랄이야 막 개새끼야 이러길래 막 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았어요. 그지 같은 동네요 홍대. 네. 아, 스킨헤드 노동자들의 친구인 줄 알고 좋은. 그러니까 장성건이 말을 요약하자면 설레발 치다 맞은 거네요 그냥. 설레발이 아니라 말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그게 설레발이. 그게 뭐 설레발이야 이제 싸운데 말려야지. 아. 그 정의를 지키셨네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보기 싫으니까 자꾸 싸우고 지랄하니까. 그냥 아유 왜 그래요? 그냥 그러려고 그랬는데 대머리 병신 새끼들이 머리 든 거 없어가지고 사람만 보면 치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빨간 바지 입고 있었는데 빨간 바지에 수배령이 떨어졌대요. 뭔 병신 같은 새끼들이 수배령을 너도 떨어졌잖아, 그래? 전 인터넷 하다가 얘 또 네 인터넷 수배령. 아유.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네. 그리고 예, 강릉이 아. 이제 저희가 뭐 막 도착해서 여기 와갖고 지금 아직 뭔지도 잘 모르고. 아 맥주. 강릉의 특산물 맥도날드. 아 강원도에는 아 줌진에는 없습니다. 맥도날드가. 오. 롯데리아도 그렇군요. 없습니다. 나이키도 없습니다. 아디다스도 없습니다. 다 없어요. 강릉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저희 군대 선임 후임 한 명씩 강릉 출신이라. 동기가 강릉.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선임은 이대영이었고요. 네. 후임은 진수인이었어요. 진수인, 진수인은 알 것 같은데. 어, 진수인 아시나요? 네. 그 얼굴 큰 앤데 되게. 얼굴 크고 좀. 오, 이런 목소리 나는데. 다리 허벅지 굵고 막. 예, 허벅지 굵죠. 아, 그 형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아는 형이 맞는 것 같아요. 형이라고요? 어? 제가 네. 24살이는데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그렇게 아, 안 보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제 24살이에요. 놀라셨나요? 아 저 예 아 네. 그러시군요. 야네 애들은 다 23살 네 3살이지? 그래 그래 네. 그냥 꺼져 있고 제가 자. 군악대를 나와서 그 사람들 다 강릉에서 그 원래 학교에서 그 뭐냐 빰빰빰 아 예, 빰빰. 예, 관악부 하던 아. 사람들인데 얘기 들으면 또 관악부는 무서운 사람들 모인다고. 아. 어. 일진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냥 키보드 워리어였죠. 아. 인터넷 일진이었어요. 아, 인터넷으로 빵 셔틀 시키시고. 아, 예, 인터넷으로 이렇게 빵 셔틀 하면 IP 셔틀 뭐 이런 거. 아, 인터넷 엄청 셌어요, 이건. 아. 이게 건들면 안 된다고 막. 시벌교환 같은 사람. 어. 시벌교환. 시벌교환 같은 사람. 아이고. 시벌경이 뭐야? 강원도 특산품인가 보네. 초코킥. 야 너 이번에 사우스포크 아. 아 이거랑 닮았잖아. 네 지금 여러분들은 네. 대책 없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누가 들어요 이거 근데? 아 듣는 사람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만 아, 이게, 듣습니다. 이게 기록한 차원에서 이제. 아 제가 이거 작업하면서 이제 좀 들어봐 그래도 솔직히 잡음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한번 쭉 아 그렇게 그때 한번 들으신다. 네 그때 한번 듣고 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어 밤섬 노래 들을까요? 들으실 건가요? 아 50초 예. 네. 아, 간지 나는구만. 네, 들으셔도 됩니다. 끝난 줄 모르고 있다가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와, 굉장히 세네요. 네. 그렇죠. 네. 가사는 있었나요? 가사 있죠. 아, 네. 제가 못 들어가지고 했는데 가사 내용 좀 알려주시죠. 이건 뭐 별 내용 없구나. 네. 아, 괜찮아. 네. 우리 괜찮아. 그냥 최저임금 받으니까. 네. 최저임금에는 최대 분노로 맞서서 빡치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뭐냐면 이걸 듣는 사람도 미친 사람이거든. 우리도 미치게 방송을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지금 30분이 넘어갔는데 이걸 듣고 있는 사람이 미친 네. 거지. 짧은 거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요. 밤사업 오늘 홍보하겠습니다. 뭐 이제 할 얘기도 없는데? 할 얘기도 없네, 그렇죠. 드셔도 됩니다. 국립묘지 국립묘지 국립묘지 아 국립묘지 아 나라가 떠니 홍명명 번쩍 홍명명 번쩍 아 이번에도 끝난지 모르겠어요. 네, 밤섬을 왜 불렀어 도대체? 얘기해봐. 아 그게 작년 어딘지 9월달에 밤섬 해적단 그때 막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이상한 사이트에서 뭐 밤섬 해적단 이런 거 잠깐 생각이 나서 그 지금 나온 거였어요 작년에. 아 뭔 말을 하는 거지? 어 뭐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밤섬 CD를 샀는데 그 듣다가 보니까 앨범 커버에 뭐 트위터 아이디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지 이거 잘 나가는 분들이라서 트위터 같은 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아 트위터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 그래서 트위터를 하면 잘 나가는 건가? 그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아. 트위터가 이게 처음이라가지고 아 나 오늘 트위터 하려고 열심히 노키아 옛날 폰 아시나요? 익뮤라고 네, 그걸 하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아 미친 줄 알았어요. 못했어 아. 결국. 어쨌든 얘기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막 그때 뭐였지 막 뭐 고영만 씨 팔로우 했었는데 막 그때 막 팬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아 그래도 아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네, 어쨌든 밤섬에 적더니 네. 우상이랍니다. 아 이게 아니고 그 아 아씨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지? 아 뭐지? 아 친해졌나? 어. 아 기억 아 뭐 아 그때 막 권영만 씨가 한창 개드립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뭐였더라 그 무슨 수업을 듣는데 뭐 다 조카라 그래가지고 뭐 행정학 뭐였지 뭐였어요 그게 뭐예요 아 아닌가 하도 해서 기억도 안 나 아 어쨌든 뭐에 불만을 품으셔가지고 막 도배를 타임라인에 아 통계학 뻑 통계학 조카라 막 그 막 계속 그런 거 올리셔서 아 참 재밌는 사람이시구나 하고 그래서 막 그러다가 갑자기 그 혹시 지방에서 밤섬 해적단을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뭐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 강릉 와주세요 이러니까 막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트위터에서 봤던 게 문바 오복이라는 자가 딱 나타난 거였는데 프로필 사진이 그때 뭐 되게 닭머리였나요 그게? 아니요 옆으로 이렇게 네, 대머리에 옆으로 이렇게 아우 네 좋아요 네 뭐 그러고 있어서 와 이 자는 뭔가 하고 얘기를 쭉 보는데 망한 밴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망한 밴드가 근데 저희가 그러고 있고 예, 저희가 망한 존망한 밴드로서 4년 5년을 보냈기 때문에 저희 뭐 멋있는 잘 나가는 밴드 있단 것들은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홍대 공연을 막 보러 갔는데 다 막 멋있는 놈들만 있는 거예요. 막 머리 막 이러고 옷도 뭔가 비싼 거 입고 막 찌질하는데 그때 뭐 악기 하나도 못했어요. 개뿔 뭐 똥 같은 거 치고 막 그냥. 그래서 아 왜 우리 같은 쓰레기들을 위한 곳이 없나 왜 다 잘났나 이러고 있다가 네, 그러면서 처음으로 공연을 했던 게 저희가 2006년에 공연을 했는데 연주를 할 줄도 몰랐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뭐 가장 쉽다는 섹스 피스톨즈 이런 것도 연주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즉흥 연주로 그냥 100곡 정도 연주를 하고 공연 어디 잡아 그냥 그거 하고 내려와서 바로 군대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 세네요 군대 간. 군대 간 다음에 그냥 갔다 와서 아 뭐 지금 우리 망한 채 몇 년 있었는데 뭐 그냥 아. 밴드 다시 해볼까 하다가 네, 이렇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항상 이 마음의 고향은 망한 밴드라서 아, 제가 예. 어 망한 채로 지낸 기간이 안 망한 채로 지낸 기간보다 더 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망한 채로 4년 가까이 3년 뭐 이렇게 지냈고 자꾸 카메라를 가리시는데 안 망한 채로 예, 네, 뭐 그렇게 지냈으니까 여기 이분 찍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다시 얘기해 주시죠. 다시 얘기해 주시죠. 아니 뭐 막아도 되고 뭐 굳이 찍을 필요 없으니까 내가 숨을 깨네. 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망하지 말고 그냥 망한 채로 오래 지낸다 보면 어느새 안 망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나는 그게 나는 제일 지금 이 말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혹시나 그런 거지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 딱 와갖고 그래 우리도 망했는데 지금은 존나 잘났어 이런 개소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래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어 저희는 어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망한 스피릿으로 망해 있을 건데요. 예. 망했다고 느꼈을 때가 제일 망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 어. 망했다고 생각할 때 지금 그냥 새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동네 메탈 좋아하는 애랑 요새 같이 잼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실 가장 재밌는 게 이렇게 망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가 있나? 아 그러니까. 아 범선이 약간 지금 아주 뭐 망한. 핫한 밴드 아니신가요 지금? 재밌을 때가 재밌지. 우리가 핫한가요? 그 뭐 아 그 뭐냐 이상한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나도. 근데 우리 좋아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나 봐. 네, 저희가 쿨함의 상징이라. 힙에 상처 없는 살림에 이렇게 에어컨을 틀면 망하죠. 없는 사람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에어컨 켰어요. 네. 그러니까 멋있는 거는 예, 망하든 안 망하든 완전 진짜 근데 망하는 거는 그런 거 같아. 그 비리비리하게 사는 게 차라리 망해서 씨발 안 해하고 때려치지 않고. 그럼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그렇게 망한 건 아니죠. 아, 네, 그렇게 저희 항상 살아 있으면은 망한 게 아닙니다. 아, 그럼 이분들도 갑자기 싸대기 때리면서 문바구 뭐 오징어 복면 개 조까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 망한 건데 뭐 밴드 아 씨발 밴드 아, 해야지 뭐 이러면 이거는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린 안 망했어. 안 망했네. 우린 아직 안. 이름 새로 만들었. 어 이름을 바꾸고 새로 이름 새로 만들었다. 아 맞아. 우리도 이름을 막 바꿨어요. 처음에 밤성적대였다가 중간에 서울불바다라고 내가 없을 때 얘 혼자 전역했을 때 서울불바다라는 밴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화난 대학생이라고 있었고 그리고 뭐야 개보지라는 밴드도 했었고 그게 또 뭐 있었더라? 뭐 이상한 거 많았잖아. 둘이 한 거 재건이라고 맨 처음에 했었던 것도 있었고. 아 재건. 응. 어머니가 지어주신. 그러니까 이름을 많이 바꿨어요. 그냥 이름 때문에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해. 우리가 이름을 바꾸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은 놈들인데.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자주 바꿔보세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오징어 본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처음에 이제 밤섬의 적단 여러분들이 이제 강릉에 와주신다고 하셨을 때 저희 이제 경포나 이제 바닷가에서 예. 공연을 하면서 이제 아 저희도 그 상상했죠. 예 보수적인 어르신들이에요. 되게 강릉여름 세파래요 아주 그냥. 예예. 예 그래서 되게 밤섬의 적단 노래를 길에서 틀면은 이 아저씨들 벙치는 모습 보고 이러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 했는데 오늘 러시들 뭐 이제 개방적인 외국인 형님들이랑 예. 하신다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르신들 많이 오셔서 들어줬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네요. 어르신들 뭐 들어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우. 여러분들은 대책 없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대처 없는 라디오에 나온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나왔어요 우리 지금. 아 예, 제 소감은 되게 뭔가 예, 망한 것에 딱 이렇게 발 올린 기분이네요. 아 대책 없는 네. 라디오는 망해가고 있죠. 예, 하지만 하고 있으니까 망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예. 좀 비슷한 것 같아. 생계형은 아니지만 살아가고 있는. 예, 뭐 하면 안 망한 거죠. 뭐. 예. 듣는 사람이 없어도 심형래도 영화 계속 내면 그 안 망해요. 디워 그 망한 영화도 아니고 냈으니까 또 내고 또 라스트 가파더 아, 어쨌거나 네. 이거 원래 몇 분 동안 녹음해요? 네 하은지님 안 나오실 건가요? 하짱 네 여성 분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헌진님. 네. 여성 팬 맞죠? 와. 와. 네, 좋겠어요. 아 아니요 방송에 안 나오죠? 아. 우리 브루스맨 빨리. 브루스맨. 아까 당신 노래 틀렸었는데. 하은진의 브루스 인생을 제가 그럼 제 자의적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와서 좀 변명을 직접 하시죠. 그. 안 그러면 내가 그 얘기도 다 하고 뭐. 어 이게 언제까지 녹음을? 예 뭐. 아유 씨. 예 방금 그거 뭐였죠? 아 기침했습니다. 아. 네. 아 뭐 하래. 어 해래요. 예 네, 하래요. 하원진이 여자를 많이 만났었죠 옛날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뭐. 예, 네, 음악은 잘 모르겠고 뭐 했는지 네. 뭐 이상한 여자를 만났대요. 네. 그래서 이상한 여자랑 같이 막 살고 아. 근데 거기 이제 또 다른 여자가 와서 같이 살고 근데 아, 그 또 다른 한 집에? 예, 한 집에 네. 한 집은 세 가족인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막 아이코 막 섞이고 섞이다 보니까 그쵸 피가 섞인 그 미국 같은 이 다인종 뭐 그래서 네. 저 친구가 그래서 그때 되게 예, 아주 막 다 한국인이었나요? 다 한국인이었겠죠. 예. 아.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아. 것 같은데. 3대 1. 5대 4대 2대 아. 3대 1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변명하러 오셨다. 자, 해명해 주세요. 더 맞나 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마이크 건네주면서 끄는 거 봐. 네, 변명하시죠. 권영만의 그 네, 뭐라고요? 아, 뭐 권영만이 했던 말들은 사실은 네. 예, 권영만 되게 말을 잘 지어서요. 그래갖고 이런 일은 사실 있지도 않았고요. 어, 저는 이쪽 분이 더 신뢰가 가는데. 권영만이 예, 되게 이건 이제 잊어버리고 제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 자, 딴 얘기야. 네, 변명. 어쩌다 나 지금 빡쳐갖고 나왔는데 할 말이 없네. 아, 진실이었나 봅니다. 아이씨. 아, 네, 아, 저 그러면 정확히 하죠 그럼. 2대 1이었나요? 3대 1이었나요? 아, 1대 1이었구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 이런 일은 없었고요. 아, 없었죠. 네. 음악 얘기. 어, 예, 이 타이밍에서 음악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 라이브. 네, 라이브. 예, 키트 한번 쳐보렴. 네, 그렇죠. 그럼. 이 방송 이까지 듣는 분들이 없어요. 아, 처음 듣고 다 나가세요. 인터넷이라는 네. 한번 이렇게 예, 하면 아, 아. 예? 잭. 예, 예, 잭. 잭. 잭 있으신가요? 예. 잭. 네. 잭. 네. 아. 그냥 치면 소리가 그래도 좋은 음악으로 가시면 좋잖아요. 그죠? 아, 예. 좋은 사운드로. 예. 그리 좋진 않지만 네. 2대 1. 아. 아. 네, 여러분들은 개인이 작아요. 이게 네. 네, 여기 소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예. 그냥 아. 마이크 똑바로 대고 있어라. 네, 여러분들은 하원진 님의 동거를 많이 한 아 진짜 권영만 씨. 권영만이 아우팅 이게 사람 꼬발리는 거 전문이에요 이러면서 아, 아니 자기 얘기를 이런 식으로 싹 아 그러면 가지고. 이분을 폭로해 주시죠 그럼 아 근데 예 사실 뭐 아 사실은 저희가요 불가침 뒷담화 조약을 맺었는데요 아, 뒷담화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부터 얘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앞담화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쩔 아씨 저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깝침 이따 잠잘 때 보자 내가 네 아가리에다 똥을 싸다 주겠다 오 괜찮네요 되나요? 좋습니다 네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아이고 내게 술과 돈을 오오 내게 술과 돈을 와우 노래였죠? 네, 술과 돈이요. 아까 들었는데. 아 진짜요? 라이브로 다시 들었습니다. 아, 자고 있어서 아. 몰랐습니다. 아 조금이라 말을 해주시지. 아 아니에요,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까 듣던 거랑 좀 다른데? 아 제가 자고는. 네, 그러면 지금쯤이면 다 잊었을 거예요, 2대1. 네? 아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아 왜 대화가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네, 아 뭐. 권영만 씨발 새끼야. 아무튼 야 용만이 형. 네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예. 네 뭐 둘이 네 마이크를 대책 없이 넘기겠습니다. 아 대책이 없게 이렇게. 아 예. 이 망한 서울의 대표적인 망. 자 그러면은 우리 유명한 밴드 대책 없는 라디오 이제 끝내 볼까요? 아 예 오늘 대책 없는 라디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책 없는 라디오로 청취해 주신 여러분 중에 사연을 올려주신 분을 추첨해서 한 분께 오징어 가면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 오징어 가면에는 리본이 특별히 붙어 있는데요 거기에 권영만 씨의 사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 쓰레기네요 예 진짜 망한 상품이죠 그렇구나 예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장성관 씨가 쓰고 버린 콘돔을 아 사은품으로 됩니다 예. 와 자살하고 싶으시면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네.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 대책 없는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종결 아 예. 얘기하세요. 네, 종결 맞춰주시죠. 마지막 곡으로 권영만 씨가 최근에 이렇게 네. 부른 노래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 불러라. 예. 하늘 들으면 알지만 이것을 불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최근에 네. 박다함이라는 이름의 네. 서울에서 이제 공연 기획을 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간염에 걸려갖고 꼴가닥 자빠졌어요. 네. 뭐 아이 그 하여튼 간염에 걸려서 간이 말썽이라서 간 때문에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지랄난 거예요. 그래서 간 때문이 예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양반한테 좀 보약이라도 처먹일까 해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컴피디아도 좀 만들까 하고 어떤 프랑스에 사는 양반이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곡씩 한 곡씩 이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은진의 몸뚱이 블루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진짜 이런 식으로 항상 제가 엿을 먹습니다. 역시 세상에 나와서 가져갈 건 몸뚱이뿐인데 그대 나의 친구 몸조심 이 세상에 나와서 가져갈 건 몸뚱이뿐인데 그대 나의 친구 못 생각하오 좋네요. 어쨌든 여성 팬이 있을 만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당신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인지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매력이 넘치시네요. 좋아요. 아, 기타를 쳐야 되나? 어쨌든 네. 대체가는 라디오 마칠까요?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네. 아, 마쳤다고요? 다, 우리가 마칠 게 있어 마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예. 그냥 대충 하다가 끊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사이클롭스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 예. 하나 둘 셋. 사이클롭스. 네, 수고하셨습니다.